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? 1번. 노끈으로 잘 묶으세요. 2번. 4kg씩 담으세요. 3번. 봉지를 이렇게 묶으세요. 4번. 이 노끈을 박스에 담으세요.